비밀은 없다 얘기하니까 아가씨 얘기가 또 그럼 자연스럽게 이어가죠. 네. 사실 아가씨를 꼽고 싶긴 했는데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좀 탈락되게 되더라고요. 저도 빠졌어요. 아가씨냐 네. 월드 오브 크래프트냐 월드 오브 크래프트지 막 이런 느낌. 아, 저 항상 되게 궁금했어요. 어쨌든 아가씨 얘기를 잠깐만 하자면은 네. 제가 이 영화를 저도 똑같이 미심쩍어서 두 번을 봤어요. 극장에서만 두 번을 봤는데 전 마지막 장면이 되게 미심쩍었거든요. 아, 예. 마지막 배드신이.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영화가 이제 여성들의 주체적인 이런 거를 하고 했을 때 메일게이지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네. 남성의 시선으로 이제 동성애를 여성 레즈비언을 그린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네.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네. 동성 그 섹스신을 찍을 때에도 좀 착취하듯 찍지 않았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저는 사실 초반은 그렇게 안 느꼈어요. 첫 섹스신은 둘이 했을 때. 근데 마지막 장면에 둘이 할 때는 저는 약간 전시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시한다는 표현을 너무 자주 쓰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지적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뭐를 느꼈냐면은 이 영화는 결국에는 수키와 히데코가 그 변태들한테 전시되던 그 히데코를 구해내서 탈출하고 자신들의 세계로 떠나는 단순하게만 하자면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 마지막 장면에서 내가 다시 그 야설을 읽는 음란 소설을 읽는 그 히데코를 보는 관객이 된 느낌이었어요. 그 둘의 배드신이 전시돼 버린 거라는. 맞아 이해할 수 있어.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되게 조금 연출되듯 찍었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러니까 이 둘은 지금 정말 둘이 좋아서 한다기보다는 되게 데칼코마니 같잖아요. 미장센도 둘이 정확하게 반으로 맞아요. 쪼개서 네. 양쪽도 되게 대칭이 되고 그 둘도 똑같은 포즈로 앉아 있고 되게 누가 섹스를 그렇게 둘이 하는데 그런데 심지어 그 둘이 하는 구슬 그거는 처음에 걔가 읽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지는 알겠어. 그거를 둘이 함으로써 극복했다라는 거겠지. 알겠는데 왜 그렇게 찍었나는 거죠. 저는 그것 때문에 두 번을 봤거든요. 그게 미심쩍어가지고. 그래서 해답은 얻으셨어요? 역시 별로다. 그 장면은 별로다. 네, 그것 때문에 저는 이 영화 리스트에 못 올렸어요. 저는 그 장면이 그냥 이 아가씨라는 얘기 동화라고 소설이라고 생각하면 이거의 마지막 장으로서는 꽤 이 정도면 네, 그러니까,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저도 화려하게라고 비슷한 감정으로 네, 생각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 좋았다고 생각해요. 동화적인 결말로 그냥 그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라는 느낌으로 찍은 거라는 느낌은 들었는데 저는 이제 그 정도만 이 배드신 그러니까 중간 배드신도 사실은 뭐 좀 뭐 비판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게 그러니까 근본적인 의문이 가는 거예요. 이게 뭐 박찬욱 감독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모든 영화에서 사실은 배드신을 볼 때 사실상 어떤 남성 관객의 이제 이성애자 남성 관객의 어떤 성적인 어떤 그거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연출법들만이 대체로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러니까 제가 남자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여자들이 바라는 여성의 시선의 배드신은 어떤 건가라고 생각했을 때 상상 자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남자의 육체를 더 많이 보여주면 되는 건가? 뭐 그것도 아니고 이런 특히나 이제 레즈비전의 이제 배드신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보여줘야 그냥 그럼 단순히 나체가 나오지 않으면은 여성적인 시선인가? 그것도 아닐 거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칸에서 처음 공개가 됐을 때 네. 이제 그 매에게 이제 남성적인 시선을 찍히지 않았냐라는 말을 오히려 이성애자 남성들이 더 많이 했대요. 실제 오히려 그런 여성들이나 아니면은 그런 사람들은 왜? 나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우리 저희 뭐 제가 뭐 더 그럴 수 있겠지만 오히려 내가 이해 모르는 그러니까 타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스트릭하게 본다는 게 있다라는 식으로 제가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오히려 남자들이 그런 걸 더 빡세게 본다라는 게 오히려 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그 마지막 장면은 되게 얘기가 많이 나는데 사실상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 다 대부분 남성들인 것 같고 그러니까. 제 주변에 그 뭐 여자 친구들은 그냥 뭐 그 장면 예쁘던데 저도 그냥 그 장면 둘이서 내가 박찬욱이면 둘이서 저 씬을 꼭 찍어야지라고 생각하고 찍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마지막 장면으로 쓰기에는 괜찮다 생각했거든요. 격렬하거나 좀 어떤 수위가 높은 건 사실 중간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왜 그 장면에 대해서는 그 장면보다 왜 뒤에 장면을 더 많이들 언급을 하는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는 둘만을 위한 섹스라고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더. 정말 보여지기 위한 거라고 느껴진 거죠. 연출 딱 짜여진. 말 그대로 아까 인형의 집에서 둘이 저희가 시키듯이 그 정말 삼각구도잖아요. 관객인 저까지 하면은 히데코 수키 저까지 삼각구도란 말이에요. 거기서 나는 이 관객석에 앉아서 저들의 섹스를 관람하는 느낌이 저는 들었어요. 그건 제가 어쩌면 남성이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도 해요. 왜냐면 그럴 수도 그, 있을 것 같아. 그 신사들이라고 나오죠. 네. 그 신사들도 다 남자들이었잖아요. 그 남자들 제가 약간 그런 취급을 받는 느낌을 전 받았어요. 저는 그냥 그 장면이 예쁘고 재밌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항상 배드신, 수위가 있는 그런 노출이 있는 배드신에 네. 대해서 과연 존재를 해야 되나? 뭐 약간 근본적인 좀 의문인데 예를 들어서 올드보이 같은 경우에도 케이블 TV 방향을 위해서 배드신을 드러내고 뭐 이제 키스하는 이제 아 그건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심의를 못 받을까봐 키스 장면을 찍어놓은 건데 이제 심의가 나와서 그 장면을 케이블용으로 쓰고 있다라고 네, 표현했어요. 그렇게 대체를 했는데 그럴 경우에 영화의 뉘앙스가 달라지거나 그러니까 만약에 아가씨에서 배드신 전체를 드러내고 그렇게 해도 이 두 사람이 좋아하고 있다는 거는 표현은 가능하잖아요. 근데 영화 자체 느낌이 너무 달라질 것 같아요. 저도 그거는 달라요. 반대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달라지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 달라지는 것 자체에 옳고 그름을 따지거나 뭔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질 때 그러면 이 배드신이라는 게 과연 관객에게 있어서 영화마다 다르겠지만 이 영화에 있어서 이 배드신은 도대체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가 좀 근본적으로 좀 새끼나 뭐 그런 저는 그 배드신이 없으면 아마 영화를 안 봤을지도 왜냐면 김민희가 참 진짜 김태리도 마찬가지였지만 저는 김민희 포커스를 맞추고 봤는데 네. 그걸 볼 수 없는 아가씨는 좀 별로일 것 같아 저한테는 그 섹슈얼하고 그거 그리고 아예 나체로 다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둘이 섹스를 격렬하게 하잖아요 그럼으로써 생기는 정서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섹스신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아가씨에서 반드시 필요한 장면이었고. 근데 그거 생각나요. 그 영화를 두 번 다 극장에서 봤는데 네. 그 볼 때마다 그 주변에 있는 그거를 단체 관람하러 온 남자들의 그 불편해하는 엄청난 불편해하는 뭐 숨을 이렇게 참았다가 그거 지나가서 약간 이런 느낌 그게 너무 기억이 났어요. 너무 진짜, 재밌었어요. 들이대잖아요. 네. 그 욕망을 정말 정확하게 하니까 네. 그걸 몇 번다는 느낌이 안 들잖아요. 사실은. 네. 그쵸. 맞아. 그것 되게 중요하고 원래 저희가 여성 이런 걸 하려고 했는데 배드신 특집 한번 하시나요? 아니 뭐 아가씨도 사실 올해 굉장히 화두였던 할 얘기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영화니까 그 뒤로 벌어진 뭐 각종 일들 뭐 페미니즘 관련된 일들 뭐 기타 등등들이 네. 많아가지고 고스트버스터즈도 있었고 네. 네 사실 전 우리들도 이 맥락 안에 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러니까 확실히 조금 지루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누구야 미싱 찍고 나서 이제 엄지원하고 공효진 배우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아예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맨날 남자들 나와서 똑같은 영화 보기 지겨우시죠? 이렇게 네네,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공효진 배우도 촬영장에서는 페미니스트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말 이게 단순히 그러니까 좀 더 근본적으로 하면은 뭐 페미니즘이나 이런 여성 이런 게 하지만 저는 정말 순수한 영화 팬으로서 해도 새로운 영화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더 흥미로운 영화들. 정말 남녀를 바꿔놓은 것만으로도 흥미로운 영화가 나오기도 하잖아요. 사실은 어떤 경우, 맞아요. 어떤 영화가 그랬었는데 어쨌든 저는 정말 그냥 지루한 영화를 보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맨날 똑같이 판에 찍어낸 듯한 그런 영화들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영화. 사실 비밀은 없다로 저는 그런 맥락에서 정말 좋았던 거고. 저도. 근데 저는 그거를 기존 영화의 시선으로 봤기 때문에 별로라고 느꼈던 건데 그걸 내가 새롭게 알고 나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죠. 저는 이런 영화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꼭. 왜냐면 그동안 너무 남성판 영화였으니까. 할리우드에서도 오션스 시리즈가 지금 여성판으로 네. 새로 그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고스트버스터즈도 사실 그런 맥락이고, 그러니까 네. 헐리우드가 그런 식으로 또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들은 항상 소재 고갈에 대한 이야기들 항상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들은 또 돈이 된다고 느꼈을 것이고, 그랬을 때 또 새로운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되게 흥미롭고 저는 뭐 재밌는 영화도 재밌게 봤고요. 네, 그러니까 영화 자체는 그러니까 완성도는 조금 실망스러웠는데 아쉬움이 있었죠. 근데 이게 그냥 인물들이 여성으로 그냥 바뀌어도 아무런 어떤 문제가 없구나. 그런 걸 새삼스레 깨달을 수 있는 계기였고 그리고 또 뭐 올해 발견이라든가 올해 발견이라기보다 대실망 쇼 할까요? 저 지금 굉장히 지금 준비하고 있나요? 아 미치겠어요 이 영화. 뭔데요? 엑스맨이겠죠, 당연히. 아, 엑스맨 아포칼립스. 정말 내 두 시간이 아포칼립스 당했어. 아, 정말. 제목부터 아주 그냥 브라이언 씨가 이 솔직히 기대했어요. 저도 기대했습니다. 기대를 많이 했어요. 저도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또 브라이언 싱어가 돌아와서 아, 진짜 정말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를 끝내주게 만들었잖아요. 네. 정말 어썸하게 만들어줬잖아요. 내가 산 똥, 니네가 산 똥 내가 다 치울게. 정말 미치겠어요. 교통정리 딱 해주고.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정말? 저는 여러 가지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브라이언 싱어의 연출 자체도 조금 예전 같지 않게 되게 무뎌진 느낌이 너무 많이 들고 아니 영화가 리듬이 엉망이었어요. 시나리오 자체도 그러니까 왜 이렇게 굳이 틀을 지난 편에 정리를 다 해놓고 아포칼립스라는 어떤 그 되게 강력한 적이 나오는 소재를 선택을 했는지 왜 스케일을 갑자기 이렇게 빵 키워놨는지서부터 이게 어디까지가 스튜디오의 요구고 어디까지가 감독의 욕심인지도 모르겠고 최근에는 이제 머릿속에서 하도 정신 승리를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브라이언 싱어 감독이 설마 엑스맨 시리즈를 내 손으로 직접 끝내버리고 싶다는 어떤 근데 이게 진짜 너무 짜증났던 게 영화가 되게 길잖아요. 2시간 정도 되는 걸로 네. 2시간 좀 넘는가? 근데 거의 막바지에 다다라서 네. 너네 둘이 싸우기 시작했어. 이제부터 서로를 인지하고 아 이제부터 우리 싸울 거야. 그래서 와 지금부터 시작이냐? 저는 중간에 네. 롤랜드 에머리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네. 그 2012와 네. 2021이죠. 정말 그 약간 아 저는 너무 진짜 지루했던 게 CG로 떡칠을 하는데 그 스펙타클에 자기가 경도된 느낌을 받았어요. 아, 내가 지금 개쩌는 스펙타클을 CG로 떡칠을 했어. 너무 지루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모르겠어요. 이건 저만 본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재난이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네. 엑스트라들이 도망치잖아요. 네. 걔네가 열심히 뛰지도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소한 거에 신경을 하나도 안 쓴 거예요. 너무 성의 없이 만들었다는 느낌을 성의 없이 만들었어. 진짜 너무 성의 없이 만든 거야. 너무. 근데 그러니까 그게 그런 부분은 확실히 그냥 감독에게만 좀 탓을 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쵸, 뭔가 그쵸. 스케줄상의 문제라든가. 그렇죠. 네. 근데 뭐 물론 이제 브라이언 싱어 감독에게 굉장히 실망을 하긴 했는데 영화가 엉망이야. 이게 그러니까 좀 할리우드 그냥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좀 의심을 좀 품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최근에 뭐 수어사이드 스쿼드 얘기도 저희가 지난번에 잠깐 했었지만 네네. 뭐 갑자기 열받아 각본 작업을 뭐 6주를 줬다고 하고 그러니까 지금 어떤 그 할리우드 히어로물이나 블록버스터 영화들이 굉장히 타이트한 스케줄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개봉일부터 잡고 영화를 물론 이제 많은 영화들이 그렇지만 거의 막 1, 2년 단위로 옛날 같았으면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일단 촬영부터 하고 나중에 이제 편집과 CG로 어떻게든 이렇게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래서 요즘 들어 재촬영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맞아요. 이번에 스타워즈도 재촬영을 했다 그러고 판타스틱 4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제 결국 망작이 됐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충분한 어떤 시간이나 공이 좀 들여지지 않는다는 느낌? 아 그리고 이 엑스맨 같은 영화는 저는 엑스맨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 네. 기존에 있던 팬들을 아 야 문 닫을 거니까 너네 다 가버려. 약간 이런 느낌이 이런 느낌으로 떨쳐나는 느낌이었어. 그 이제 끝났어. 맞아. 영화 끝났습니다. 빠이 가면은 갔습니다. 그 라스트 콜이라고 이제 종치잖아요. 네. 그 노래방 가면 나오는. 맞아. 아니 아 일부러 쳐내는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았어요, 팬들을? 아니 그래서 미쳤나 정말로 저는 진짜 정말로 그 브라이언 싱어가 혹시나 마블을 스튜디오의 영화들을 이제 너무 좋아해서 아 이제 폭스에게서 판권을 빼앗아서 이제 마블에게 돌려주자 그럴 수도 있겠군. 약간 이런 심보로 영화를 말아먹은 건 아닌가. 정말 팬들은 못 말려. 정말 팬들은 못 말려. 진짜 엉망 진창이다 진짜. 그냥 망친 거예요 여러분. 갓싱어. 아 진짜. 그리고 닥터 스트레인지도 안 그래도 감사합니다. 네 갑자기 이게 연말 연시 열받기 대행진 갑자기 대실망쇼 그런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는 뭐 그렇게 성토대회 닥터 스트레인지는 그렇게 화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은 저 화는 안 났어요. 화는 안 났어요. 화는 엑스맨 쪽이 훨씬 더 많이 났지. 화가 났지 엑스맨은. 닥터 스트레인지 그냥 지루했어. 네. 그냥 아 재미없는 영화구만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너무 지루하다. 화나진 않았고요. 네, 그러니까 마블 영화에 대한 기대치 자체가 브라이언 싱어에게 거는 기대치보다는 확실히 낮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기대치가. 그렇죠. 그냥 얘네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극장에서 보는 미드 같은 느낌으로 영화를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 저랑 준 씨는 이제 사석에서 좀 어벤져스에 대한 얘기를 잠깐 마블 시네마틱 시네마틱 유니버스라고 하잖아요. 네. MCU라고 이제 줄인다면 이제 페이즈 1의 영화들이 진짜 엉망진창이었다고 계속 둘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그때 준 씨가 무슨 표현을 했냐면은 뭐라 그랬죠? 구린 재료 섞어봤자 맹탕밖에 더 나오겠냐. 어벤져스에 대한 기대를 전혀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벤져스 잘 나왔단 말이에요. 와, 아, 잘 나왔어. 그리고 윈터 솔저가 나오고 그리고 페이즈 2에 나오는 영화들도 선물 나왔네. 윈터 솔저 저 진짜 좋아하거든요. 다 괜찮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심지어 아이언맨 3도 드디어 괜찮아졌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나온 게 이제 에이지 오브 울트론이란 말이에요. 울트론부터 좀 지루해졌어. 재미가 좀 없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나온 페이즈 3들의 영화들도 또 다시 별론 거예요. 그래갖고 약간 이제 슬슬 마블 슈퍼히어로 영화에 대한 그런 그 피로감에 기대? 대한 얘기들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너무 슈퍼히어로 많다. 그리고 심지어 케빈 파이기 그 MCU의 이제 총 감독 그 지휘자라고 하는 총 프로듀서 이제 케빈 파이기도 그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런 걸 충분히 이해하고 있죠. 우리는 항상 새로운 거를 노력하는 사람들이고 이제 그거를 닥터 스트레인지로 볼 수 있을 거라는 식의 암시해서 줬단 말이에요. 약간 새로운 영화일 것이고 심지어 그런 예고편의 영화 봤을 때에도 시각 효과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말 약간 뭔가 내가 못 봤던 새로운 거를 볼 수 있겠구나 라는 기대를 저는 사실 좀 했었어요. 저도 했어요. 근데 봤더니 기껏 한 것들이 그냥 인셉션에 매트릭스에 뭐 여러 개를 그냥 짬뽕 시켜놔서 그냥 흐리멍텅한 영화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저는 사실 저 CG를 혐오하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약간 근본주의자도 아닌데다가 필름에 집착하는 사람도 아니거든요. 저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이렇게 아 근데 정말 팡팡팡. 너무 성의 없게 CG로 그리는 태도가 전 너무 싫어요. 왜냐하면 네. 그럼 내가 지루하니까 정말 전 닥터 스트레인지가 딱 그랬거든요. 확실히 그 건물들이 막 움직이고 막 들쭉날쭉하는 그 장면들이 그러니까 일면 볼 때 처음에는 뭐 신기할 수 있게 처음에 딱 오프닝 때 나올 때는 그게 좀 신기했어요. 근데 그 액션씬 자체의 어떤 동선이나 네네. 뭐 카메라 이제 연출이나 어떤 그런 편집 이런 것들이 사실 너무 성의가 없는 거죠. 액션을 너무 못 찍은 거야. 네. 그렇다 보니까 그냥 컴퓨터 그래픽은 사실 잠깐 신기하고 많은 거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보여주느냐의 결국 문제인데 그러니까 좀 그런 면에서 아, 더 이상 마블 영화에서 뭐 대단한 걸 기대를 하지 말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이제는 약간 진지빠는 마블 영화에 기대가 안 되고 이제 오히려 남은 거는 이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처럼 아예 그냥 정서로 가는 차라리 그런 건 낫죠. 훨씬 낫죠. 아예 김성모 근성식으로 가든지. 근데 진짜 닥터 스트레인지 보고서 갑자기 저는 연초에 봤던 헤이트풀 에잇이 너무 보고 싶으면서 영화는 이런 게 영화인데 이놈 새끼들아 막 이러면서 저는 또 심지어 아까 얘기했지만 벨빌의 새쌍둥이 보고 봤잖아요. 네네네네. 아니 그래요. 아니 근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시간이 이제 좀 남았지만 네. 아,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좀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저희는 베스트 얘기를 했고 저희가 대실망쇼도 했잖아요. 네. 분명히 이제 근데 닥터 스트레인지를 보고 정말 이건 정말 시각 혁명이다. 이런 이렇게 많은 사람도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완전 막 와 완전 벙쪘다. 완전 뽕 맞은 것 같다. 심지어 저랑 그 같은 극장에서 봤던 옆 좌석의 커플은 너무 좋았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봤을까 되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다 겹치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또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또 세대 문제도 확실히 있고 세대 문제 얘기 꺼내면 이제 좀 뭐 꼰대되는 것 같긴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사실 근데 인셉션은 사실 최근 영화긴 한데 그쵸. 그러니까 아니 결국에는 저는 그때 저희가 분노의 질주 얘기를 저희가 자영업자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똑같이 CG란 말이에요. CG 뻔히 보여 심지어 그거는. 네. 근데 저희는 그 저랑 준 씨가 이제 그 영화를 같이 좋아한다면서 얘기를 했던 게 태도가 네. 그 CG를 이 사람들은 진짜라고 믿는단 말이에요. 어떤 그 뻔뻔함이 있죠.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그 액션 연출을 하면서 CG로 다 그려놨지만 그게 그렸다는 생각이 안 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배우들이 필사적으로 진짜 이 세계 안에서 뛰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닥터 스트레인지로 한정을 짓자면은 이 사람들이 이게 CG인지 알아. 뻔히 블루 스크린, 뭐 그린 스크린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판 앞에서 움직인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객들도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보는 뭐 받아들이기 나름인데 말씀하신 게 되게 공감이 돼요. 그냥 짜고 치는 거를 저 사람들이 진짜 스크린 안에서 진짜 진심으로 야 이거 짜고 치지만 진짜야 이렇게 하는 거랑 아 이거 짜고 치는 건데 약간 이런 거랑 좀 다르잖아요. 픽픽하고 뭔가 그냥 움직이네 할 때 결국에는 저희가 영화가 사실 가짜잖아요. 과거에는 그냥 그 흰 판에다 쌌던 그림자였고 네. 지금은 그냥 흰 디지털이니까 흰 스크린에 쌌던 상에 불과한 가짜 세계안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저게 CG라는 것도 알고 있어. 네. 그랬을 때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이 영화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배우들의 리액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저는 그런 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지. 그러니까 너 진정성의 문제일 수도 있겠네. 진정성. 자필 사과문 써와라. 진정. 진정성 하면 자필 사과문이지. 진정성의 문제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스콧 데릭슨 데려올 때부터 알아봤지만 그래도 혹시나 했죠. 저희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이제. 그럼 이제 그래요. 아니 근데 아직 8분 있어요. 아 그래 8분이면 8편의 영화를 1부씩 할 수 있는. 저는 아직 올해 남은 이제 12월이 끝난 게 아니니까. 네. 네. 저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 스타워즈로 오그원 기다리고 있고요. 아, 네. 물론 이게 영화적으로 뭐 엄청난 뭐 영화는 아닐 거라는 건 뻔히 네. 알아요. 뭐 근데 이제 시리즈의 팬으로서 이제 어 그래요. 각자 이것만은 얘기하고 싶다는 거 잠깐씩 얘기하면 되겠다. 이것만 얘기하고 싶다. 이렇게 언급하고 싶은 뭐 간단한 기대작이라든가 아니면 내년 기대작이요? 기대작. 여교사 기대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라라랜드를 좀 봐야겠어요. 네. 네, 저도 봐야겠어요. 보고서 보세요. 보고서 뭐 만약에 정말 셋 다 좋다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한번 해보도록. 사실 기대적이라기보다 역시 연말 연시는 네. 시네마테크 친구들의 영화제가 라인업 나왔나요? 관객 투표하고 있어요. 아. 네, 관객 투표하고 있어요. 참 그리고 저는 아수라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아수라도 약간 저는 비밀은 없다 같은 영화였거든요. 비밀은 없다 같은 그렇게 쇼크. 그러니까 처음 봤을 때랑 두 번째 봤을 때가 완전 달라요. 아. 처음 봤을 땐 그냥 적당히 괜찮네라고 했다가 두 번째 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아 그래요? 저도 또 봐야겠다. 그러면. 두 번 보신 영화들 많네요. 저 올해 유독 그래요. 진짜. 올해 유독 제가 제갈람한 영화들이 좀 많아요. 그것도 극장에서. 근데 또 되게 웃긴 거는 올해 제가 어떤 영화를 가장 많이 반복해서 봤나 생각해보면 아수라예요. 여기 아수라 덕후 이상입니다. 안남 시민 한 분. 주로 한남 시민. 저는 사실 안남 시민. 아수리언까지는 아니고요. 아수리언. 안남 시민까지는 아니죠. 어쨌든 아수라를 희한하게 제가 아수라를 세 번을 봤더라고요. 올해. 많이 보셨. 동일한 영화를 가장 많이 본 게 아수라였고 그때 안남 시민에 반해 못 가가지고 제가 집에서 한 번 더 봤는데. 어쨌든 아수라가 뭐 짧게만 언급하자면 이제 저는 신세계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아수라는 그런 정말 퀵액션 노어 소리. 네. 그 나쁜 놈들을 미워하지 않아서 너무 좋고 그들이 서로 물고 빨고 하지 않아서 너무 좋았어요. 나쁜 놈들 하니까 아무튼 저 로스트 인 더 스트 다시 개봉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럼 그건 좀 다 같이 보고 싶어요. 아 그리고 저 올해 발견이라고 해야 되나? 네. 경험이 있는데 제가 이제 킹 오브 프리즘이라는 작품을 네. 응원 상영 극장에서 응원 상영으로 봤어요. 응원 상영. 네. 이게 굉장히 특이한 경험이더라고요. 다 같이 소리 지르면서 소리 지르면서 막 그 캐릭터들이 대사를 막 애니메이션이거든요. 네. 캐릭터들이 대사를 한 마디 한 마디 할 때마다 관객들이 거기 대답을 하고 그 옛날에 영구와 땡칠이 공동체 상영할 때 여러분 영구를 같이 불러볼까요? 약간 이런 느낌 아니에요? 영구 없다 그거 뭐 이런 거 공동체. 그래서 사실은 영화긴 한데 이게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인터랙티브한 어떤 그렇죠. 그런 매체로 느껴지더라고요. 마치 네네네. 극장에서 단체로 미연시를 하는 느낌? 어 재밌겠다. 좋다. 진짜 그 인물들이 다 남자잖아요. 네. 그것도 약간 원래 이제 여성 캐릭터들이 나오는 애니메이션의 외전처럼 나온 건데 그게 이제 뭐 자세하게 얘기하기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긴 한데 되게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의 퀄리티 자체보다 그런 경험 자체. 네. 아 그런 팬들이 되게 많구나 그런 것도. 각자 지금 약간. 그 12월 31일 그 뭐 1월 1일 제야의 종치기 전에 소원 빌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으면 빨리 막. 네, 저 샤이니 블루레이 상영 단관 상영 너무 재밌었어요. 도군. 아 저랑 하신 거. 네, 그때부터 샤이니 입덕해서 지금 이 모양 이 꼴입니다. 훌륭합니다. 내년에 태민 콘서트 한다고 합니다. 네, 갈 거예요. 단도, 저랑 같이. 같이 가실까요? 물론이죠. 어떻게 예배 성공할 수 있을까요? 못 하겠지만. 아 그리고 저희가 보통 팟빵만 좀 하다 보니까 네. 이제 팟캐스트에 올라온 리뷰로 저희가 이제 최근에 봤어요. 제가 최근에 봤어요. 네. 그리고 이걸 좀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잠깐 읽을게요. 네. 그래서 뭐 재밌었다고 하시면서 이제 추천한 것들을 전부 사거나 보았습니다. 보셨대요. 오. 봤던 것도 또 보셨대요. 네. 바보폰이라는 분이 이제 11월에 남기신 건데 네. 다만 설명에 좀 부족한 느낌이 있대요. 그래서 재관람이라는 재관람 권장이라는 컨셉은 이해하지만 진입장벽을 좀만 낮춘다면 더 많은 사람이 찾을 것 같고 편집점이 조금 아쉬우시고 저희가 이야기하다 갑자기 끊어지는 순간에 잦은 게 조금 신경이 쓰이신다. 편집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겠지만 좀 더 과감하게 하면 어떨까라고 주제 넣는 말씀이라고 하셨겠지만 저는 이걸 읽고 너무 좀 힘이 정말 힘이 그러게요. 많이 됐어요. 에이. 너무 좋았어요. 네. 너무 힘이 많이 됐고 네. 구체적인 피드백일수록 저희가 네. 좀 네, 좋죠. 받아들이기가 맞아요. 편하고 실제로 그 고민을 저희도 했고 아 약간 이런 것들이 현장감을 살린다라고 저는 잘 생각을 했었는데 아 듣는 입장에서는 사실 현장을 모르니까 깔끔한 게 좋겠구나라고 좀 깨달았고 진짜 저는 팟캐스트 하면서 아, 라디오 진행하시는 분들이 진짜 대단하구나 생각을 한 게 맞아요. 그러니까요. 샤이니 종현 씨 대단합니다. 아니 이게 세 명에서 얘기를 하는데도 어느 순간에 딱 마가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막 맨들 씹힐 때도 있고 네, 그래서 어떡하지? 막 순간적으로 완전 멍해지는 순간들이 있는데 네. 대단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얼마 전에 팟빵에서 자체 최대 순위를 찍었었습니다. 영화 12위. 영화 카테고리 12위. 전체 300몇이었죠? 어쨌든. 네. 여러분 뭐 때문일까요? 뭐 여러분들의 사랑 때문이죠. 전체 전체 313위. 네. 9천 개 방송 중에서 전체 313위 한번 저희가 찍었었습니다. 저희는 네. 내년에도 열심히 영화 보고 근데 그게 스윙걸즈 업로드 된 날 아니었나요? 네. 알겠습니다. 기막힌 작품 네. 잘 알겠고 잘 알겠고요. 네. 어쨌든 뭐 저희가 뭐 방송은 1월에 올라가겠지만 네. 이제 연말 저희도 어쨌든 올해에 만나가지고 어쨌든 2016년을 보냈잖아요. 네. 이제 내년에 대해서도 했는데 이제 간단하게 소회를 저는 좀 남기고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팟캐스트를 뭐 제가 먼저 하자고는 했지만 그래도 같이 이렇게 해서 전 되게 좋고 내년에도 꾸준히 저는 열심히 해서 전 되게 재밌어요. 저는 어쨌든 제가 편집을 해서 재방송을 듣잖아요. 네. 되게 재밌게 들어요. 저도 재밌게 듣는데 저도 재밌게 들어요. 아 좋아하는 영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자체가 맞아요. 재밌고 그거를 또 얘기한 거를 또 곱씹으면서 듣는 맞아요. 것도 재밌더라고요. 네. 여러분도 저희랑 같은 감정을 느끼셨으면 좋겠고 느끼셨으면 많이 피드백을 주시면 저희가 힘이 많이 되고 네. 아까 그분처럼 아쉬운 게 있으면 같이 좀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또 더 좋게 여러분들 함께 더 도위안이 될 것 같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합니다. 네. 네. 아무튼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 녹음 시점에서 그리고 네. 지금 들으시는 시점에서는 다시 2017년 네. 새롭게 더 재밌게 진짜 네. 좀 괜찮은 해가 될 수 있도록 네. 부디 좋은 네. 좋은 영화들도 많이 보고 좋은 영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내년은 개봉 영화 좀 챙겨봐야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혼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올해도 수고 많으셨고 내년에도 저희 적당히 덜 열심히 해서 잘 살아봐요. 네, 많이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월 다크나이트 편으로 다시 만나요.